to get ill. Ha ha ha ha ha. What? What's up? I show you something cool. Oops. Go by the name of Block B. You know. 내가 CI 다음은 CO. 난 한국 힙합 변화의 징조. 수준이 high 무대를 짚고 나타났지. 반전을 원한다면 here we go. Name is Block Young 그리고 Block B. We a rider on the drum beat. 대중가요 수도 없이 쏟아지는 똑같은 것들 하루 긴장 till we break it. 멈춰 유행에 따라가는 발걸음 없어 우리만큼 아는 놈들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말해봐도 들어줄게. 다른 것은 다른 거 Quiet 모두 집중해 Silent 아는 사람은 Fire 그냥 지켜보면 돼. 아무 생각 말고 날 따라와. Raise your hands if you hate with me. Hello. Raise your hands if you end with me. Hello. Raise your hands if you catch me. Hello. Hello. Hello. Hello. Raise your hands if you hate with me. Hello. Raise your hands if you end with me. Hello. Raise your hands if you catch me. Hello. Hello. Hello. Hello. Hip is approaching. 입지를 고쳐. Hip hop 신도시 새로운 충격. Bang. 더 크게 터지는 boom. 잘 지켜봐 너희를 주도할 노스타. 내 방식대로 언어구 싸며 잡생각 떨기. 또는 나를 제외한 유망 주둘 회방 넣기. 그게 내 유일한 나 한박도시 TMI. 마이크와 스킨십 옮겨 속돼 있어 when I'm thirsty. 놓지 않아 준비돼. You can find this 놓지마. It's like when 의심하지 말고 알아줘 알아줘. 어차피 너희 날 따라하고 다닐걸. Quiet 모두 집중해. Silent 아는 사람은 Fire 통제해 거부하지 못해.